Thou Trinity beyond being 존재를 넘어선 그곳에 Direct us to the height 신비한 계시의 정상으로 Sublime beyond all thought and light 모든 생각과 빛을 초월한 곳으로 Wherein the mysteries are hidden 단순하고 절대적인 진리 In the translucent darkness 투명한 어둠 속에 숨겨진 That silence which revealeth 침묵 속에 드러나는 비밀 인도하소서 It is higher 저 높은 곳으로 Beyond the touch and sight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Splendors of transcendent beauty 종말의 아름다움이 Fill our minds 우리 마음에 With the light 빛으로 채워주소서 This darkness, 이 어둠은 Though of deepest obscurity 가장 깊은 곳이지만 Yet radiantly clear 눈부시게 밝게 빛나네 It overfills our unseen minds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With splendors 찬란함으로 가득 채우네 Simple, absolute, immutable 단순하고 영원